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2일 태양절 경축행사 대표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